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혁명 영도의 첫 자국을 새기신 56돌째 즈음에서 여러 나라에서 인터넷들을 특집했습니다. 러시아의 하바롭스크 변강 인터넷 신문 재벌이 대회와 인터넷 홈페이지 클라소바야 보리바, 도이출란드 조선문화연구소전은 MS 여행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 문헌을 각각 모시고 그의 선군 영도 업적을 칭송하는 글들을 게재했습니다. 러시아의 인터넷 통신 프리모르스키 레포르시어로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 영도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프랑스 조선친선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애하는 운수님의 사진 문헌을 모시고 그이께서 선군의 위력으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힘있게 떨쳐주신 데 대해서 찬양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